입술이 이 순간 모든 게 멈춰 So cold 네가 내게 없는 세상 So dark 난 아무것도 안 보여 Sorry 같은 감정인 줄 모르는 So long 난 혼자 thinking about you 우연이 아닌데 너에게 이끌려 내게서 눈대지 말고 내게 더 다가와 널 알 수 있게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할래 달빛에 널 감춰 나만 볼 수 있게 너와의 기억을 모아서 저 달빛에 새겨나가 밤하늘 yeah 너와 나로 물들일래 I see you 너를 봐 눈부셔 You see me 나를 봐 설레어 I see you 너를 봐 눈부셔 You see me 나를 봐 모든 게 멈춰 너에게 빠져들어 Baby you're so beautiful 길을 뜬 너를 헤매 Baby let me know 널 향한 나의 이끌림 숨길 수 없어 빛이 사라져가는 이 밤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만 달빛 그림자 아름다워 너랑 go so girl I'm a hold you tight ay. 내게서 눈을 대지 말고 내게 더 다가와 널 알 수 있게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할래 달빛에 널 감춰 나만 볼 수 있게 너와의 기억을 모아서 저 달빛에 새겨나가 밤하늘 yeah 너와 나로 물들일래 I see you 너를 봐 눈부셔 You see me 나를 봐 설레 두 눈을 감고 넌 서면시 내게 기대 Just let me love you girl 내 맘이 너에게 닿길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할래 달빛에 널 감춰 나만 볼 수 있게 너와의 기억을 모아서 저 달빛이 새겨나가 So you see me 나를 봐 설레요 I see you 너를 봐 눈부셔 You see me 나를 봐 모든 게 멈춰